우루과이 3월 26일 운동이 8월 2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남조선 당국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은 오늘 남조선에는 지난 세기 70년대부터 존재해온 공개되지 않은 수용소들에서 진보 활동가들로부터 장애자 어린이들까지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죽기 전까지 매를 맞으며 노동을 강요당한 사람들의 시체가 매장된 무덤들이 발견됐다고 하면서 그는 무덤들에는 장애자들과 진보활동가들, 떠돌아다니던 여성들, 노동자들, 납치 피해자들의 시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홈페이지는 수용소들에 갇혀있는 어린이들과 무덤에서 발견된 시체들을 찍은 사진들을 함께 편집했습니다.